너와의 이 맞춤이 더는 떨리지 않아. Oh no. 서로가 좀 많이 지쳤어. 이해하기 싫었어. 다가서도 물러서. Baby. 변해가는 너를 보면서. 그런 네가 미웠어. 그래서 오늘만큼은 나를 지워줘. Baby, just let me go. 지워줘, baby, just let me go.